구원하는 믿음,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에서 강조했던 한 가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Lordship Salvation이다. 주재권 구원이라고 번역을 보통 했습니다. Lordship. 그러니까 주님을 Savior로만 받아들이고 나는 아직은 주님은 나의 Lord, 나의 주님이 되지는 못하셨다. 구주는 되셨지만, 주님은 되시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에 나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혹은 우리의 속에 순간순간마다 죽지 아니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건 그렇게 가지고 인생 못 살아. 그건 내 방식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모순이고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는 성경이 어느 곳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이 생기고 이 시대에 많다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재권 구원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다루는데 먼저 이런 오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칭의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성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그 시간에 걸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거룩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열심히 닦아서 내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열심으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함을 성취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내가 주를 섬긴다. 그 말 자체가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성경적인 신학이 오늘날 많이 모호한 상태로 가르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기문 기구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도 갖다 붙일 수 있고 저렇게도 갖다 붙일 수 있게 그저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아니십니다. 그런 식의 누구의 마음도 다 받아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멸과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고 이건 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목회자도 설교자도 또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서로 다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 또 순종하는 거, 제자도, discipleship,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따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이제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헌신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일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순종은 잘 못해요.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하시지만 잘 못하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매일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왜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칭의뿐만이 아니에요. 칭의, 성화,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의 복,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비록 칭의라는 것이 하나의 위대한 전환이지만 거기서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몫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데리고 가시고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그것을 다시 데리고 가시고,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는 특별한 계기와 특별한 회개의 사건과 특별한 아픔과 특별한 고통이 따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평생에 중히 노력하는 것보다 더 노력을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전체가 아닌데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칭의는 하나님하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원수되는데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화목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생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한 것이냐? 세상이 있기 전부터, 로마서 8장 29절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것이고, 그저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강을 건너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달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안 달리는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열심히 달리셔야 되고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품고 하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끌리는 거 또는 해야만 되는 거.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막 아유 이렇게 좀 더 열심을 내세요.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못할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열심을 성경에 열심을 품고 섬기셔야 돼요.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누군가 옆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를 구하고 무릎을 꿇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의 깊은 기도의 삶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 쉽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쉽다. 거저먹는 것이다. 값싼 은혜와 안일한 믿음주의.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돼요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요 순간에 믿는다고 말만 하면 돼요. 이 시간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이렇게 막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은 나가기만 쿡쿡 찌르면서 이제 데리고 온 사람. 나가라고. 나가면 천국 가는 거라고. 나가면 천국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만 들라고, 좀 손 들라고 이렇게 쿡쿡 찌르잖아요. 손을 들어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그러한 쉽다는 인식을 많은 교회들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었어요. 23절에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듣다가, 가만히 주의 깊게 듣다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구원 얻는 사람이 있기가 힘들겠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적지 없다고 봐야 될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 어떤 지금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아니,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나를,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누가 나를, 여러분 이렇게 무슨 뭐 표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줄 알고 어디를 갔는데, 표가 없으면 표 있으십니까 이러면 기분 무지하게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 들어가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에이,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믿겠다고 오늘 왔는데, 김색에 무슨 초치나? 이렇게 안 해버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의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너희가 얻고자 하는 자는 없고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고 꿈을 꾸면 성취될 수 있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구원 얻는 사람이 그래 적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힘쓰라는 말은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하고 막 그냥 고군분투를 하고 땀을 흘리고 전투를 하고 이런 용어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거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듯이 구원은 쉬운 겁니다. 이 영접기도를 그냥 당장 따라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언제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대가를 계산해 봤느냐, 너희가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야곱의 생애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일관성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예레미야는, 아이, 쉽습니다. 그냥 한 번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의 문을 회전문과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회전문 아시죠? 이렇게 들어갈 때 돌아가는 거. 근데 꼭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대문을 확 열고 이렇게 쫙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친구들하고 가다가도 회전문은, 물론 요즘에는 무지하게 큰 회전문이 있긴 있어요. 여러 명 들어가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한 사람씩 밖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가방을 양쪽에 들고 막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 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은가? 짐이 많아서 그래요. 짐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의, 이기심, 물질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미련, 이런 불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개라는 것은 이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짐들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회개하는 죄인은 죄인의 괴수라 할지라도 그 문은 넓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의인에게는 그 문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인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저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달라요.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의 복음을 익숙하게 들어서 그것이 안경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다른 렌즈, 그건 뭐 브랜드를 김영익이라고 그러면 조금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제가 잔 메가더를 갖다가 쓰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그것은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하고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 발견이 되셨어요. 읽으실 때. 그러면 그거를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달라는 얘기는 제가 참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왜 이 말씀하고 다르지 않은 말씀인가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제가 가장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목조목 그분이 쓴 책을 다 일일이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본적으로 전제와 출발이 틀려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모이는데 한국 교민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표를 공짜로 준다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15불이나 하는데. 얼마나 이게 오늘날의 복음주의에 심각한 독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짐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그 문이 좋아 보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 문이 좋아. 다저스 스타디움은 문이 넓습니다. 안 가봤지만 넓을 줄로 믿습니다. 단지 15불을 받아서 그렇지 문이 넓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라고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사람들이 쭉 따라와요.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된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14장 25절을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지금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돌아보시면서, 사실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성공한 목회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돌아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따라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너희가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 삶의 의미들,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반으로서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누구든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저 허다한 무리가 쫓는데 지금 초를 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가 다 가고 두 사람이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주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문제는 주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히 적어서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힘들어서 적을 거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쉽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인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인가. 작은 교회를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는 좁은 문이고 넓은 교회는 아니 큰 교회는 넓은 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주께서 얘기하시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얘기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 밑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질병에 허덕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가난해가지고 질질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제가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은 다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 메시지들이 오늘날의 많은 설교가 생략하고 있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회개, 심판에 대한 경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쉬운 구원, 성급한 결심에 대한 촉구, 성급하죠. 성급해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열심이기는 해요. 한편으로. 그러나 전도는 참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냥 기도만 따라하면 이게 되는데 내가 그러면 포인트가 하나가 또 올라가는데 왜 이걸 안 해? 일단 하시라니까요. 등록을 이렇게 하면서 성급한 촉구가 있어요. 거짓 약속들이 있어요. 이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누가복음 우리가 이 13장에서 읽은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길이 좁지만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평생에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전하신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힘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에 말로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에 복종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다 각자 맞게 딜리버리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잘 안 되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